꺾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안녕하세요. 노래 들려주는 시장 이길순이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 오늘 밤 즐거운 송년회가 있는 날이지요. 빠짐없이 많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요. 준비한 음식, 맛있는 음식 함께 드시면서 이야기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노래도 한 개씩. 안 오시면 찍힌답니다. 노래 한 곡 준비하셔가지고 노래방 기계도 갖고 오신다고 하니까요. 노래 한 곡도 준비하셔서 부르시고 단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국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려주는 시장이니까요. 오늘 노래를 좀 함께 들려주고 아, 이제 부침개는 이렇게 다 진행자들이 부침개를 다 구워놓고, 이제 샐러드랑 저기 뭐 토스터 그런 거 만들 거 이제 야채만 준비 딱 해놓고 지금부터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아, 너무 일찍 해놓으면 맛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될 때 만들고 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잠깐 쉽니다. 그래서 일단 노래를 한 곡 들으시고 오늘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이렇게 조금 이따가 모셔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철웅이 부릅니다. 애정의 강. 예, 지금 조금 전에 부침개를 끝내고 잠깐 쉬러 이렇게 방송관에 들어온 국장님이랑 박신명 씨랑 박인자 씨랑 모셔봤습니다. 어땠어요? 일하느라 너무 수고 많아서 이 추운 날씨에. 네, 추웠습니다. 예, 욕 많이 마십니다. 아, 욕 많이 마십니다. 좋은 말인가요? 뭐? 어, 좋은 말. 욕 뭐 봤다. 준비하셨어요? 아, 저희 이제 그 박신명 씨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그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그거 비밀로 하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 얘기하셨죠, 벌써? 예, 예. 그래서 비밀도 못하고, 도토리 부침을 했는데, 예.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고소하고. 아, 쫀득쫀득하고. 예, 예. 그거 또 다시 이제 우리 애들한테만 해주나 그랬더니 오늘도 또 하겠다고 그래서 맛있게 지금 만들어 놓고. 아, 너무 귀한 거죠. 직접 따가지고 직접 빻아서 그냥 직접 만드는 거예요. 아니, 네. 참말로 살림꾼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뭐 야채 샐러드도 하고 빵 샌드위치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들 다듬어서 해놨습니다. 예. 사실 뜨신 물이 안 나와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참을 나는데 손이 빨개 져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아, 저거 좋지 않으면 저희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집에서는 투덜거렸을 거야. 근데 맞아. 찬물에 누가 하겠어. 요즘 그래, 찬물에 잘 근데 안 하잖아요. 여기서 하라니까 아주 재밌겠어 하면서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부친 게 저 뭐요 김치전하고 네.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저는 조금 더 먹으려 그랬더니 우리 신명 씨가요. 맞아요. 이따 저 사람들 오시면은 모자른다고 못먹어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그만 먹으라고 해서 우리도 애 끼느라고 못 먹었어요.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따 오후에는 오셔가지고 부침개 한번 맛을 보세요. 얼마나 네, 맛있는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셔서. 예, 얼마나 힘들었어요. 부침개 하느라고. 어깨가 조금 아픕니다. 인자 씨랑 신명 씨. 칼질하고 부침개 하고. 네. 힘들어서 말을 못하겠어. 네, 이따가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은 그게 제 보람이겠지요. 저희들의. 예, 음악 듣겠습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사랑아. 경험해요. 예, 여자들 수다. 방학, 여기 방학관이 아니고 방송국인데 방송관이 또 터질지도 모릅니다. 아, 너무너무 수고해가지고, 아, 추워가지고, 이거 바깥에 홀이 추워, 약간 음식하느라고 추운 줄 몰랐는데, 이제, 음식 끝났으니까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관에 잠시 앉으러 왔습니다. 이왕 앉아 있는 김에 이제 수다 좀 떨자 해가지고 모셨거든요. 하실 말 있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준비하는 과정이 어땠어요? 시장 보고 그냥 네, 여기저기 시장은 뛰어다니고. 뭐 언제부터 이제 회의를 해서 뭐 어떤 거 어떤 것을 하자 늘 이렇게 이제 회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필요한 것들을 가서 쫙 샀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갖다 주세요 했더니 또 배달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고 배달을 오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없군요. 점심을 드시러 가셨는데 점심을 드시고 오셔서 배달을 해줘야 된대요. 너 좀 안 그래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 그래서 또 그걸 낑낑거리고 갖고 왔지. 아이고, 그랬더니 3층씩이나 예, 이제 우리 그 신명 씨가 또 쫓아나와가지고 막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구니를 안 갖다 드렸는데 조금 그래서 제가 이따 갖다 드리려고. 좀 기다리세요. 좀 이따 갔다 드릴게요. 갈 일이 있어요, 내려가지고. 그죠? 바쁜데 일부러 또 내려갈 수는 없어요. 아니야, 갈 길에 있어도 이따 갔다 드릴게요. 네, 저도 할 말이 좀 있어요. 네, 하세요. 신명입니다. 네. 사실 제가 부친기로 오늘 이렇게 계약이 없던 건데, 예약이 없던 거예요. 근데 몇 번 제가 방송실에 이렇게 방송하러 나오면서 몇 번 붙여왔더니 도토리 붙인 게 아유 그게 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주문을 넘칩니다 이제. 네, 오늘 꼭 붙여서 맛을 보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오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 다 오실 것 같아. 예, 일단 다 오셔야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 저녁에 송년회 아주 그냥 활기차게. 예, 저는요 문에 서가지고 체크할 거예요.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기름종이에요. 이름 쓰세요. 네, 체크. 예, 꼭 오시라 믿습니다.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 이거 진짜 도토리 쌍둥이가 쌍둥이 기름집. 아 사장님 오셨고 사모님 안 오셨고 이러면서. 도토리를 그 가루만 산 것이 아니고 직접 도토리를 따가지고 그 하는 과정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아, 그 과정이요? 네. 그 비밀인데 그치? 예. 사실은 올해는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도토리를 주워옵니다. 산에 가면은 아유, 반들반들하게 이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주워와서 옥상에다 말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다 깝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울겨요. 한 다시 정도를 또 이렇게 계속 물을 갈아주면서 울겨서 믹스에 갈아요. 아, 안 말리고. 아, 말려서. 불고놓은 상태에서. 말려도 되고, 그냥 금방 해 먹을 때는 안 말려도 되고. 그걸 이제 믹스에 갈아서, 이제 그런 망에 걸러서, 예, 안검을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루를 말릴 때는 안검을 안 치고, 또 이제 묵을 금방 써서 먹을 때는, 말고, 진한 물이죠. 도토리 가루를 진하게 받아서 그걸 이제 묵을 쓰게 되면은 찰랑찰랑 아주 그냥 맛있는 묵이 됩니다. 조금 떨게 있군요, 그죠? 그 우리 살짝 묵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살짝 뜯은 게 맛있어요, 솔직히. 뜯지 않으면은 도토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 맛이 약간 뜯은 맛이 조금 나야 도토리 맛이 나는데요. 말리는 과정은 조금 그게 좀 복잡해요. 조금 손이 좀 많이 가고 좀 힘들어서 제가 내년에는 우리 남편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산에 가기 전에 가서 도토리 나무 좀 다 피워버리라고. 또 할 거니까? 예. 그게 워낙 힘이 드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짓말 중에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도토리를 다시는 안 죽겠다. 근데 그 약속을 절대로 못 지키죠. 그걸 할 줄 아니까 그럴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할 줄 모르니까 아예 엄두를 안 내는데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간에 알뜰주부에다가 저는 아주 진짜 살림꾼이에요. 못하는 게 없고 그냥 아이고, 진짜 말씀이고요. 완전히 전업주부 정말 정말 이게 존경 스러울 정도로 살림꾼 잘하고 깔끔하고 모르겠는데 이거 둥둥둥 올라갑니다. 그 떨어질 때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자유부인한테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자유부인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오늘 어땠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준비를 하면서 어땠어요? 저요?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 놓으시면 저는 짠 하고 나타나서 대미를 장식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다른 준비를 일단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간 그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옆에서 과일 깎으면서 그 때 맞춰서 잘 양상추며 양배추며 이런 것 물기 털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오나 가나 일복이 터졌습니다. 시댁에 가서도 일복이 터졌고요. 저희 집에서도 일복이 터지고 저는 또 엊그저께 돌잔치 가서 아르바이트 이틀을 하고 왔더니 막 다리고 팔이고 아리박이었는데 이 알배기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일을 해서 풀어야 합니다. 풀어졌는데 이따 다시 제가 또 여기에서 아직 못 따먹은 부침개 외에 다른 음식을 먹으면 그 빠진 알이 다시 올라붙을 것 같아요. 부침개 이제 한이 됩니다. 이게 모자랄까봐 조금 뺏게 못 먹어가지고 아 저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없으면 어떡하냐고 모자라면 어떡하냐고 해서 신명씨가 먹지 말라고 그러죠. 음식 준비는요 정말 위생적이고 웰빙적이고 저희가 손수 모두 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준비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제가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신경 써서 건강식으로 두세 번씩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안 오시면 너무 섭섭할 것 같고요. 안 오시면 이 음식 다 싸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예, 다 소비시키시기 바라고요. 그 저하고 약속하셨던 언니분 기억하시죠? 뷔페로 준비되거든요. 꼭 오셔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꼭 오세요. 저 먹음직하고 마늘 캐서 여자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문절하니 부릅니다. 아마다미야. 아니 방울 막 끼워줬지 하순이가. 하순이가. 예. 아이고 이렇게 웃고 삽시다. 저 아줌씨가 지금 미쳤나 왜 이렇게 웃냐고. 미쳤나 이러니까 뭔 생각 난다. 저희 춤춥니다.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웃으면서 살면 이렇게 건강에도 좋답니다. 네. 억지로 인상을 팍팍 쓰고 있으면 손님들이 더 안 와요. 그죠? 어, 이왕이면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아, 저 아저씨 참 표정 좋네, 저 아줌마 표정 좋네. 아,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 이따가 또 이게 준비한 음식 중에 이따가 또 만들 거 뭐 있어요? 만들까요? 여기서? 샐러드밖에. 샐러드랑. 근데 무치는 샐러드. 거. 뭐 샐러드 무치고 샌드위치 속 넣고. 어, 이런 손이, 거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게 있겠네요. 네, 이제 그 아, 이따가 아. 지금 해 놓으면 물이 생길까 봐 어, 맛이 없어질까 봐 이따 금방 해서 드시게 하려고 지금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좀에 바쁘겠습니다. 시간 다 되면 엄청 바쁘겠어요. 아,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요번에 그 어 그 뭐야? 그 이벤트 이벤트 하는 분을 모셨지요. 사회 네, 보고. 네, 네. 어, 그분이 오시면은 뭐뭐 한다고 그래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그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요. 하여튼 재밌게 뭐, 해드린다고. 어, 어, 몸풀기가 있던데 몸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몸풀기 그리고 소식지 있고. 나온 거. 어, 맞아, 맞아. 나왔어요. 소식지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 국장이랑 나랑 다니면서 한 3일 했나요? 네. 3일 동안 여러분들 사진 찍고 구차놨죠. 근데 그것에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 여러분들 뭐 한 10권이나 가져가시면 좋고 마음대로 지금 10권씩 드리려고 생각 중인데 10권씩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보면 사진 다 찍은 거 그때 찍은 거 인사말 쓴 거 다 나와 있거든요. 아, 이따 저기 송년회 오시면 그거 보시면 또 새로운 또 감동이 있을 겁니다. 쳐다보면 아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어, 다시 또 보면 이렇게 반갑고 아, 그럴 겁니다. 이따가 오셔서. 그래서, 송년회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식지도 보고, 음식도 먹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막걸리. 특히 막걸리가 최고죠. 막걸리 빠지면 큰일 납니다. 징계에다가 막걸리. 지금 딱 한 잔 먹었으면 딱 좋겠는데. 기다리세요. 술 챌까봐 지금 참아야겠습니다. 이따가 한 잔 먹어야지, 이따가.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노래 모르고. 알았습니다, 잘 알았지요, 이? 주병, 주병선이가 부릅니다. 칠갑산. 너무 부담 주시는 것 같다.

resemblance. Do a dance on the floor in a round. So take my strong advice. Just remember to always think twice. Don't think twice. She told my baby danced to three. And she looked at me, then showed a photo. Baby cried, his eyes were like mine. Do a dance on the floor in the round, baby. People always told me, be careful what you do. Don't go around breaking young girls' hearts. But you came and stood right by me. Just a smell of sweet perfume. I guess it happened pretty soon. She tore me to a home. Hey, the Billie Jean's not my lover. She's just a girl who claims that I am the one. But the kid is not my son. 야, 안도래도 엄청 끝맺음이 깁니다. 아, 오늘 저녁 즐거운 송년회가 있는 날입니다. 상대원 시장 상인 여러분들하고, 아, 상대원 방송국 가족분들하고 함께하는 송년회, 아,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음식들하고, 아, 좀 서로 우대관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빠지시면 안됩니다. 와서 노래도 좀 불러보시고, 노래방 기계를 필히 일부러 빌려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래 안 부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노래 한곡 준비하셔가지고 노래 좀 불러보시고, 또 한 몇 시간이나마 잠깐이나마 이렇게 걱정 근심은 저렇게 잠깐 이렇게 접어두시고 좀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거든요. 떡도 맛있는 거 해놓고요. 잡채도 하고요. 오징어 무침도 있고요. 부침개도 김치전 나고 아주 기이한 도토리전도 있습니다. 너무 맛있거든요. 모자랄까봐 우리 좀 먹다가 말았거든요. 못 먹었어요. 하나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많이 오셔야 같이 먹어야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정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9시니까요. 어지간히 이제 장사는 좀, 끝날 무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혼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고, 이 시간에 또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빠질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맘 먹고 오늘 하루, 몇 시간은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일찍, 이렇게 9시 되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함께, 서로 막걸리 한잔 놓고, 뭐, 그동안에 하고 싶은 얘기 있던 거, 궁금했던 얘기, 우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도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장사하시느라 바로 옆에 가게 분들하고, 얼굴 쳐다볼 시간도 아마 없었을걸요? 장사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처럼 시간, 귀한 시간 내니까요. 그동안 궁금했던 분 있으면 이렇게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예, 벌써 노래 들려주는 시장 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 이걸로 오늘 상대원 방송국 저기 프로그램은 모두 끝이 났고요. 아, 방송하는 것은 끝이 났는데 여러분에게 안내 방송은 계속 할 겁니다.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빼먹을 생각 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이제 꼭 다 오셔가지고. 아,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길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간 지났어. 지났어요? 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 점심 먹고서 날아당 노래 들려주는